다섯 위에 놓인 듯이 내 우주를 통제했지.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뻔해 보였지. Yeah. 진심 없는 미소면 모두 쉬웠던 내 작은 세상에 너란 균열이. 너 왠지 뭔가 달라 자꾸만 나를 흔들어. 너의 눈빛 말투 달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해. Baby 머리 완성관 없이 가슴이 널 원하게 해. 널 만난 이유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신경 쓰여 너란 존재가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내 세계를 무너뜨려. 내 우주에 갇힌 틈으로 거운 눈을 맞추고 하늘같이 향기 바르고는 너 몰랐어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이렇게 될지 친절하게 좋게 설명서처럼 꿈의 미소 뒤에 숨긴 내 맘을 읽어. 이토록 몰란 얼굴로 날 위험하게 하는 너 자꾸 네가 궁금해져 멈출 수 없어.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신경 쓰여 너란 존재가 Just a little bit, just a little bit 하늘같이 향기 바르고는 너 꼬이고 엉킨 복잡한 맘이 낯설지만 왜 싫지가 않은지 어딘가 불편한 그러면서 달콤한 처음 느끼는 감정에 빠진 것 같아. 몰랐어 Just a little bit